조선민군 총참모부 보병국 중대 경거를 11일과 12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했습니다. 필리핀, 타이, 러시아, 중국, 인도네시아, 캄보지아, 수리아, 쿠웨이트, 남아프리카, 미국, 프랑스, 민주공화국, 브라질, 도이칠란드의 신문, 통신, 인터넷 홈페이지들이 조선 사드를 배비하려는 미국의 경고 등의 제목으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보병국 중대 경고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